이 시간에는 우리 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모란봉 닐리리야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대홍단 삼천리.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바다 만풍가. 풍무이 나의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촐룡아리 사과바다. 이상으로 우리 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를 보내드렸습니다.